I spend my time, yeah, yeah. 눈 감고 걸어가, yeah, yeah. 혼란 속 어딘가, yeah. 나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답을 알길 원해. Please save my time. 놔버리진 않을 거야, 내 golden time. 한 걸음도 멈추지 마. 많은 생각들 날 스쳐가, but keep going through, yeah. That's right, yeah. 서두르지만 take it a little slow. 조급했던 24 hours. 텅 빈 달력을 채워, no. Take what I've been loving. 다시 나를 찾아가, my color, yeah. This 96 I'm baller, oh. I ain't gonna lie, I ain't gonna lie. 난 그냥 go wild, 난 그냥 go wild, oh. 자, 여기 나의 color, oh. Don't waste my time. 힘 좀 빼지 마, oh yeah. 너 매번 같이 또 매번 같아. 난 익숙해져 버렸어. 모든 건 제자리에. Bring it back. 서두르지만 take it a little slow. 조급했던 24 hours. 텅 빈 달력을 채워, no. Take what I've been loving. 다시 나를 찾아가, my color, yeah. This 96 I'm baller, oh. I ain't gonna lie, I ain't gonna lie. 난 그냥 go wild, 난 그냥 go wild, oh. 자, 여기 나의 color, oh. 다 변해버렸지만, but I'm still standing right here. 확실하지 않아도 다 그냥 내버려둬, yeah. 내버려둬, yeah. 다시 나를 찾아가, my color, yeah. This 96 I'm born.